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칭찬하십니다. 칭찬하는데 막 인상 쓰면서 칭찬하지 않으시죠? 다시요, 다시요. 밝게, 최대한 주님의 얼굴을 띄시면서 밝게 주님이 당신을 칭찬하십니다. 그럼 또 궁금하죠. 뭘 칭찬이요? 내가 뭐 칭찬받을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그쵸. 그냥 여러분 존재 자체가 칭찬받을 만합니다. 예. 너무 아름다운 얘기했는데, 태어난 것 자체가 칭찬받을 만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 나실 때, 저는 몰라요. 평생 알 수가 없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아는 게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여러분도 아시니까. 칭찬받을 만하지요? 예, 낳게 한 이도 칭찬받을 만하고, 낳아진 아이도 칭찬받을 만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칭찬 많이 받으셨어요? 이렇게 나이 드시면서 칭찬 조금 인색해지시지요? 안 그런가요? 어리면은 그냥 뭐안 해도 그냥 칭찬이잖아요. 그냥 서 있어도 칭찬받고, 그쵸? 걸어 다니면은 막 박수 쳐주고. 근데 이게 커갈수록 우리가 참 칭찬 인색해지는 게좀 아쉽기도 한데. 맞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저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더 해야겠어요. 우리 노인분들도 칭찬받을 만 합니다. 아멘입니다. 예, 그럼요. 무조건 다 칭찬받을 만 하고요. 여러분들 정말 존재 자체로 칭찬받을 만 하는데. 근데 사회적으로 그게 우리가 분위기가 너무 팽배해요.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 칭찬받은 그런 게 되게 인색하고 칭찬하면 부끄럽고, 그렇죠? 저도 기억을 보면은 어릴 때 받은 칭찬이 더 많아요. 커서보다. 근데 어릴 때 받은 칭찬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영균이 참 요리 잘한다, 이거였어요. 예. 그게 있어요. 제가 뭐냐면, 요리를, 어릴 때 그, 꼬마 요리사? 뭐,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EBS나 이런 데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 EBS에서 나오는 요리 프로그램을 제가 보고, 그 정확히 기억해요. 어떤 메뉴인지. 피자 토스트였어요. 그래가지고 흰 식빵에다가 이게 치즈 올리고 토마토 소스 올리고 뭐 별거 안 돼요. 피막 썰어서 넣고 양파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딱 전자레인지에서 몇분 돌리면 그냥 딱 나와요. 그럼 맛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맛 없을 수가 없는데 제가 그거를 친척들이 다 있는 그 이렇게 왔을 때 저희 집에서 한번 제가 했어요, 그거를. 그때 친척 형이 와, 영균이 요리 진짜 잘한다. 예, 그걸 칭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이 강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대학교 과를 요리과로 갔어요. 그 칭찬을 초등학교 때 받았는데, 그 칭찬이 제 뇌리에 박혀서, 아, 나는 요리를 잘하는구나.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겠어요? 대학교 과를 결정하는 데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칭찬이 그렇게 힘이 셉니다. 그래서 요리과 가서 알았죠. 아, 내가 요리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뭐 학교도 바꾸고 이렇게 과도 바꾸고 그랬는데, 왜냐면 요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걸 직업으로 삼는 게 그냥 취미생활이랑 달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칭찬은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책 제목, 유명한 책 제목이죠.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 그렇죠. 다 알아요, 이거는. 새우만 춤추게 하는 게 아니라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망고 불면이 진리고, 정말 칭찬은 정말 누구에게나 정말 그런 큰 유익을 줘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제 어린 시절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된건 뭐냐면, 칭찬은 그 어떤 일을 할때그 일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려가 이와 같은 힘이 있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할 때도 내 꿈을 생각할 때 내가 칭찬받은 걸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난 거기에 칭찬을 받았으니까. 그럼 칭찬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가 가고 있는 게 옳아. 너가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어. 그런 인정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일곱 교회에 관한 얘기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곱 교회를 관한 이 편지를 볼때 여기에는 패턴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 했죠? 일곱 교회를 만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묘사가 돼요. 그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칭찬, 그리고 세 번째는 책망과 권고, 그리고 네 번째가 마지막 약속인 거예요. 그걸 지키는 자들에게 행하는. 그럼 오늘은 뭘 보는 거예요? 칭찬을 보는 겁니다. 그럼 그 칭찬은 무엇이냐? 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너가 지금 하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거 계속 가라는 겁니다. 오늘 그 칭찬을 볼 것인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런 칭찬을 들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2장과 3장에 있어서 칭찬만 나오는 교회도 물론 있고 책망만 나오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어떻다? 칭찬과 책망이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다 어때요?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으면 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칭찬받을 때 교만하면 안 되고 책만받을 때 주눅 들면 안 됩니다. 내가 칭찬받았다고 거기에 대해서 우쭐해서는 안 돼요. 왜요? 그러면 바로 또 넘어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책만받았다고 또 주눅 들어가지고 그래서도 안 돼요. 왜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주눅 주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의식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러한 칭찬과 책망에 대해서 들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여기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뭘 하게 되냐면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교회와도 비교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이 일곱 교회마다 다 다르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묘사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각 교회의 상황을 아시고 그 상황에 맞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교회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어떤 교회가 이런 거 잘한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시기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어떤 교회가 좀 못하고 좀 넘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또 수군거리기가 쉬워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각 교회에 맞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제 앞으로 될 모습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것이시죠. 그럼 베드로는 그것을 받고 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거대로 살아가야지만 하고 하면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누구를 보느냐? 그 요한을 본 거예요. 사랑받는 자를 본 거죠. 그래서 요한을 보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자꾸 어떻게 하지요? 우리의 높낮이를 누가 비교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교회에서 잘하고 칭찬받으면 시기가 우리 보여지진 않지만 그렇죠? 안에서 나와요. 그리고 괜히 주눅 들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상관없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에 여러분들은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책망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들으시고 주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메시지는 각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각 상황에 맞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전체의 교회, 다시 말해서 하나의 우주적 교회를 향한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우리를 각자의 교회로 보세요. 각각의 교회로 보시고 여러분들도 개인으로 보시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한 공동체로서 보시는 측면을 볼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화면에 있어요. 화면에 있으니까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여러분, 일곱 교회를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비유하셨습니까? 제가 빨간 줄로 해놨죠? 일곱 촛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 촛대는 그 당시에 성전에서 쓰이는 물품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쓰이는 물품이 일곱 촛대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일곱촛대가 뭔지 아시겠어요? 일곱촛대가 뭐냐면 요예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곱 개의 초가 있지만 사실 저건 몇 개인 거예요?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촛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는 각각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교회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일곱 교회를 일곱 촛대로 비유하셨을까요? 성전에는 수많은 물건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언약궤와 같은 더 중요한 물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비유하실 때 다른 거를 차치하고 이건 촛대다. 일곱 교회는 일곱 촛대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촛대의 역할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촛대의 역할은 뭐지요? 제가 사실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원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화면에 했지만 촛대를 진짜 사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팔거든요. 근데 제가 가격 알아보니까 한 13만원 해요. 그래서 못 샀어요. 내가 한 13,000원만 돼도 내가 촛대를 사와서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팀 짜서 제가 불을 다 끄고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하냐면 이걸 불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완전 여기는 암흑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촛대의 역할입니다. 촛대의 역할은 무엇이죠? 어두운 것을 비치는 것, 밝히는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 왜 일곱 촛대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교회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칭찬과 책망을 가르는 분기점이에요. 뭐냐? 예수님은 막 딴 걸로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딱 하나 보세요.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답게 살고 있는가? 교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보실 때 딱 하나예요.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 하고 있는가? 그거 하고 있다? 잘한다. 칭찬해 주세요. 그거 맞다.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그거 맞아. 그게 빛이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만약에 그 빛을 잊어버리고 그 빛이 잃어버려서 불이 꺼진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고 하면은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과감하게 말하시죠. 그 촛대를 어떻게 하신다? 옮겨버리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그 정체성 그거 붙잡아라. 그거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각각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거 하나 붙잡고 가시면 돼요. 교회는 빛이다. 그런데 그 빛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세상 가운데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인내와 참음으로 나타납니다. 섬김과 인내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더 밝게 웃어야 되냐? 그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 가운데 섬김을 실천하고 세상 가운데 인내로서 저항할 때 우리는 빛으로서 더 밝아지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교회에서 나오는 이제 칭찬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2장 2절과 3절 화면에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먼저 어떻게 하신다? 아십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사실 제일 큰 칭찬인 거예요. 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널 보고 있다. 의미 없지 않아. 너의 삶이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무엇을 아시느냐?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도 나왔지만 또 뭘 아시느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딘 것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잘한 거예요? 인내를 잘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것에서 인내를 잘했느냐? 그 2절 중간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또 칭찬하십니다. 이건 무엇이냐? 진리에 있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교회로서 바르게 진리를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다른 교회의 특징 가운데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 더 칭찬받는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니골라당이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유래를 찾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니골라당의 의미는 승리한 사람들을 부를 때 니골라당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긍정적 의미의 승리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승리입니다. 무슨 얘기냐? 일본에 우리가 지배를 받았을 때 친일파 사람들은 어떤 면에선 그들은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친일파들을 비아냥거리고, 왜냐면 그들은 강자니까 친일파에 끼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그래 승리했네, 일본 편 들어서 잘 승리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 시대 때 로마의 지배가 있고 로마가 말 그대로 자신에게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아주 강력하게 탄압을 하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것을 이제 타협해서 거기에 편승해서 말 그대로 그 로마의 힘에 가치 있는 사람들을 그래 로마처럼 승리했네 라고 비아냥하는 그러한 의미의 니골라당이라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어떻게 했다?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뭘 좋아하시는지를 우리는 그 칭찬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주님은 일단 우상 숭배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당연히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니까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왜 주님이 우상 숭배를 그토록 미워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머나 교회인데요. 서머나 교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주님이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서머나 교회는 어떤 환경이에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그 우상 숭배에 편승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적 불이익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이 있죠.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그렇게 사는 거 틀렸어.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옳은 게 아니야. 그냥 지금 시대엔 시대에 맞게 살아. 로마가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럼 로마에 사는 게 그게 맞는 길이야. 라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칭찬하시죠? 사실은 너가 부요해. 너가 부자야. 넌 풍성한 자야 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부자이고 부유하고 아무런 그런 환난과 궁핍이 없는 안정된 자들, 유대인이나 하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칭찬은요, 사람들의 칭찬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요? 우리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 칭찬할 때 어떻죠? 세상적인 성공과 똑같은 걸 칭찬해요. 그래서 대학교 잘 갔는데 크리스찬이다 칭찬해요. 사업이 성공했다 크리스찬이다 칭찬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이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세상도 다 칭찬합니다. 대학 잘 가면 칭찬하고 사업 성공하면 칭찬해요. 근데 크리스찬이면 더 칭찬해요. 그래서 기독교인 그런 책들 가운데서도 뭐 대학 잘 갔다라고 한 것들 하면 베스트셀러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한 시선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판과 인기에 주님은 거기에 있어서 칭찬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어서 칭찬하시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는가? 우상 숭배에서 자신을 지키고 있는가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상 숭배에서 자신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환난과 궁핍입니다. 그것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칭찬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버가모 교회는 더 나가지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는데 버가모 교회는 이제 어디까지 간 겁니까? 목숨까지 간 거예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도 내준 겁니까? 목숨까지도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충성된 중인 누가 나오죠? 안디바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말 그대로 안디바와 같은 자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 교회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안디바와 같은 자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그 믿음을 지키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정말 힘듦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간다라고 기억할 만한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걸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계속해서 그러한 위인들을 지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하실 때도 그렇지만 단순히 교회에 잘 나오거나 아니면은 말씀 생활,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 가운데서 불의와 싸우고 우상 숭배 타협하지 아니하고 약자들을 위해서 살다가 희생당한 사람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전태일입니다. 혹시 전태일을 아시나요? 네. 제가 좀 웃기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사회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고서 저를 딱 보시자마자 하신 얘기가 있어요. 와, 너 전태일 닮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경을 벗으면 진짜 전태일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나중에 전태일 사진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제 안경 벗은 모습과 비교를 해보시면 정말 똑같이 생겼다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전태일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신 분들이 뭐라고 하면 아버지냐고. 김 목사님 아버지냐고. 그러니까 정말 닮았어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 그렇게 사회선생님 통해서 전태일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고 관심을 갖게 되고 나랑 닮았으니까 더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의 삶에 대해서 봤는데 예화 하나만 들어주면 뭐냐면 그 당시 때 이제 방직 공장에서 일했는데 그 일하는 노동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근데 노동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태일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싸워갔던 거예요. 싸웠는데 여러 가지 싸움의 모습이 있지만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이냐면 거기서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1호, 2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있어서 전태일이 저항을 해요. 그걸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한테 있어서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거기는 공기도 너무너무 안 좋고 이러니까 막 피도 막 토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방직 공장이니까 막 천 같은데 피를 토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어? 이랬는데 오히려 전태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피를 토했으니까 거기 막 사람은 이 천 값 다 물어내라, 원당 값 물어내라 이러는데 오히려 전태일이 말한 건 뭐냐? 그 회사에서 당했기 때문에 회사가 치유수상을 줘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저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태일의 결말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노동법을 지켜달라라는 말을 하면서 그는 죽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읽었고 그 다음에 그 아픔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이와 비슷한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줘야 돼요. 버가모 교회를 보십시오. 누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안디바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안디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안디바를 찾아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도 안디바의 모습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이렇게 모델링을 할 만한 멘토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무언가에 있어서 정말 희생하고 이런 사람들이 원래는 더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모델이 되죠? 돈 잘 버는 사람이 모델이 되잖아요. 가장 닮고 싶은 사람 1위가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예요, 요즘은. 예전에는 빌 게이츠였죠. 세계 1위 대문호, 지금은 아니지만. 이젠 스티브 잡스가 어린아이들도 가장 존경하는,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왜요? 애플 창업자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멋진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가 정말 칭찬받아야 할 만한 모습으로 기억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진리를 위해서 희생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안디바를 칭찬하는 것에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버가모 교회 가운데 안디바와 같은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쭉 이제 요한계시록 2장을 읽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비교되는 부분이 있죠. 내 나중 행위와 원래 뭐가 비교되죠? 에베소 교회가 비교가 되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을 때 무엇에 대해서 책망을 받죠?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처음 사랑을 떠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처음 사랑의 의미가 뭐라고 얘기했죠? 감정적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처음에 누군가를 좋아할 때 막 감정적으로 흥분되고 그 사람만 생각해도 막 열정이 솟아나는 그게 아니라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의지적 사랑을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거예요? 그 처음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발전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십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그 너의 사랑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지를 이 두아디아 교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3장 4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교인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이 굉장히 많은데 이 흰옷이 의미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희면 어떤 거예요? 순결한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흰옷은 승리를 뜻합니다. 승리한 자들을 뜻해요. 그런데 아까 승리라고 하니까 무엇이 떠오르세요? 니골라당이 떠오르시죠? 네, 떠오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니골라당과 같은 그러한 승리한 자들은 어디서 평가하는 승리인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 평가하는 승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승리는 누가 평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정한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예배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서 계속 이 장면이 이렇게 겹쳐지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한 승리를 이룬 자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칭찬하실 때도 그렇게 칭찬하세요. 그 다음 마지막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같이 3절부터 10절인데요.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일 다닐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일곱 교회에 대한 칭찬이 대부분 인내, 무언가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어디로부터 지켰느냐, 교회가 무엇으로부터 지켰느냐,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킨 것이에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고 이렇게 우상 숭배 가운데 자신을 지킨 자들을 칭찬하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이셔서 다른 신을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은 아우 질투나 해가지고 막 미워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측면보다 더 강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약자들을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했지만 칼빈은 우리의 마음을 뭐라 그랬냐면요.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 그랬어요. 누가 만들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공장처럼 우상을 계속해서 찍어낸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우상은 결국적으로 우리의 욕망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욕망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에 대한 투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 우상숭배라고 했을 때 이 우상숭배가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나타냅니까? 이 물 우상인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욕망이 투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하고 다 사업이 잘 되기 원하고 번창하기 원하고 이런 어떤 욕망이 계속해서 이 우상 가운데 투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욕망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상 숭배의 위험성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는 그 욕망을 인정하고 칭찬한다는 것이에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내 욕망을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마음껏 욕심 부리고 마음껏 그 욕심대로 사는 것을요 옳다라고 여겨요. 근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그 욕망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다른 사람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상숭배가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우상숭배는 그 욕망을 다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 욕망을 충족시키려면 자원이 부족하고 재원이 부족하잖아요. 무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하는데 그 누군가는 누가 됩니까? 약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는 자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욕망을 채워야 하니까. 우상숭배의 본질은 우리의 욕망에 있습니다. 그 욕망을 인정하고 그 욕망을 칭찬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의 이웃들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곱 촛대로 부르시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그 욕망에 저항하라는 겁니다. 이 칭찬은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무엇을 인내했느냐? 그러한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지킨 것입니다. 로마에 편승하면 그 욕망을 다 채워줘요. 왜요? 그 로마가 무엇으로 그것을 성취했습니까? 전쟁으로 성취했잖아요. 가장 강한 힘으로 그것들을 쫙 성취해냈잖아요. 약자들을 죽이고 강자가 살아남는 양육강식의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양육강식의 세상에서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건 뭐가 되면 되죠? 강자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편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칭찬을 받지만 칭찬을 받으니까 다음에는 무엇을 볼까요? 책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책망이 바로 이 욕망,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 사족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칭찬 받고 싶으시죠? 예. 네. 근데 칭찬을 놓치게 되는 다른 함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칭찬에 목숨 걸면 칭찬을 놓치게 됩니다. 이거 하면 칭찬 받을 거야 하면서 하면은 그럼 칭찬 못 받아요. 이 일곱 교회에 대한 우리가 칭찬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들은 칭찬 받으려고 그걸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칭찬으로 의도한 행동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거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칭찬의 목적이 되어서 거기에 목숨 걸질 않았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만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헐벗은 자를 먹였고 네가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입혀줬고 이랬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렸네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너가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주님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이거는 하면 주님이 칭찬해 주실 거 하면서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몰랐어요. 이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인지. 근데 주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칭찬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네. 주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칭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어디 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교회로서 일곱 금촛대로서 세상의 빛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와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그 칭찬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